우린 지난 시간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시간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한 다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생애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새로 재창조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것,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창조하시는 것. 그래서 영혼이 더럽힘 받지 않고 성결과 의로움으로 종신토록 주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것. 나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경험,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요 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지난 시간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마음속 내가 진심으로 회심의 경험을 한 사람인지, 그래서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가 중생의 경험을 해 한 사람인지 한번 이 시간 진단과 자문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자신을 믿는 마음과 이기심 위에 세워진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를 따른다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아두는 한 마음속에는 항구적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 햇빛이 안개와 구름을 꿰뚫고 영혼의 성전에 있는 방 속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가 없다. 그 다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되 죄를 증오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사람을 죄 있는 채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를 죽기보다 증오하셔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은 그 죄인을 반드시 회심시키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을 주기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자인지, 그 무한한 사랑의 은혜 앞에 정말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죄 사함의 경험을 통해서 온 구원의 경험을 내가 했는지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회심을 했다면, 순수한 회심은 잘못을 저지르는 유전되고 배양된 경향성들을 바꾸어 놓는다.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왜 조급하고, 왜 자제하지 못하고, 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왜 자아가 강하고, 왜 이기적이냐?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순수한 회심이 무엇인가 아직 그들은 경험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은 회개한 자에게, 죄를 자복한 자에게, 그래서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린 자에게, 우리 의지와 애정과 우리 마음 전부를 송두리째 그분께 바쳐서 온 마음에 충만하게 그분께서 영혼의 성소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도록 다 맡기는 사람, 그런 헌신의 결단과 굴복 속에 주어지는 경험이 죄사함과 중심입니다. 그런 회심을 한 사람들은 다시 읽어드리면 잘못을 저지르는 유전되고 배양된 경향성들이 바꾸어져 버린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분은 끊임없이 의로 기울어지는 품성의 사람이셨습니다. 다른 말로 거듭난 분이셨습니다. 순수한 표심을 하지 아니하는 진정으로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훌륭한 모양을 갖춘 온갖 종류의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있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겉으로 보기에 흠이 없고 죄가 없고 훌륭한 교인들입니다. 참 대단한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있는데 씻어보면 색이 바래고 물감에 잘 들어있지 못해서 물이 빠져서 색깔이 다 바래진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겉으로 참으로 훌륭한 교인처럼 보이지만 시련이 왔을 때 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이와 같다. 시련이라는 시험이 닥치면 품성의 씨와 날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이루고 있는 재료들은 무가치하기 때문에 새 흥겁으로 낡은 천을 기우려는 노력은 이래 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옛 기질, 옛 경향, 옛 취향, 옛 습성, 옛 성격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보입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때때로 자제합니다. 때때로 절제합니다. 겉으로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부터 이기심, 탐심, 애착, 애취향, 경향이 남아있는 가운데서 시련과 유혹이 올 때 여지없이 옛 타고난 경향선들이 올라와서 나를 죄 아래 끌고 가므로 훌륭하게 보인 신앙의 모습이었지만 여지없이 무너져서 죄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이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근본 자체가 우리의 생각 자체가 우리의 품성 자체가 전혀 다른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재창조를 받지 못하면 우리 아직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수한 회심을 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재창조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지난 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정립해 보았습니다. 다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생의 조건은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조건은 거룩한 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조건은 계명의 완성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죄인들은 회심의 경험과 중생을 통해서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생각으로 창조받고 성령이 임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부가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의 조건인 계명과 조화되어지고 영생의 조건인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생의 유일한 비결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내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십자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 죄의 사함의 경험이 오게 되어질 때 용서를 받게 되어질 때 그 용서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혼에 예수의 품성을 찍힌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혼에 양심에 예수의 품성이 율법과 똑같은 정신과 율법과 똑같은 사랑이 우리 마음과 혼에 찍혀버린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령께서 인을 치는 일을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한두 시간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인을 받는 것인가를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거듭났을 때 내 마음과 생각에 율법의 원본이 기록되어지고, 다시 말해 예수의 품성과 예수의 생애가, 의가 기록되어지고 성령께서 임한 상태, 이것이 거듭난 모습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드리면 이걸 가리켜서 칭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나온 말씀으로 언급해 드리면 칭의는 그저 의롭게 칭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성경적 칭의 의미는 거듭남입니다. 중생입니다. 재창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심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아닐진대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이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어렵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재림 교인들이 거듭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벌거벗고 있다, 옷을 입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그 거듭남의 모습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이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본문 가운데 한 말씀이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거룩함에 이르는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제목을 좀 같이 연결시킨다면 거듭난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그 상태를 더럽힘받지 않고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고 다시 범죄하지 않고 죄를 승리하는 생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그런 거듭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두 번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시간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 또 이어서 다른 말씀으로 우리 어떻게 용서받은 모습,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모습, 내 속에 성령께서 계정 내지하시는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이하의 말씀에서 한 성경 번역본은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아무리 심각한 죄인일지라도 감이 없는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깊이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를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하는 은혜를 받게 되어질 때, 다르게 표현해 드리면 율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전에 알지 못했던 죄가 자꾸 드러날 때, 죄를 자꾸 지어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더 가까이에서 더 가까이에서 더 가까이에서 깊이 나가면 나아갈수록 전에 깨닫지 못했던 죄가 드러나고 전에 알지 못했던 죄가 드러날 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분히 베푸시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해 주셨는데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이십니다. 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한 몸의 부분이 되었을 때, 참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거듭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한 몸의 부분으로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개념입니다. 교회. 예수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머리에게 붙은 지체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의 한 몸의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한 몸의 구성 성분으로 우리가 접붙여질 때, 또 다른 표현을 말씀드리면 예수 안에 가할 때 다 같은 용어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은 산산이 부서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죄가 있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침례는 중생과 거듭남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경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은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가 해결되어지고 죄사함 받고 예수의 품성이 내 속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임하시자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죄를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죽으면 예수 함께 죽으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것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회개와 자복이다. 자복과 회개다. 번제단에 나가서 내 죄를 토해내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약속을 의지하고 죄를 고백한 사람들을 죄를 모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용서해 준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개인의 구주를 응접하고 마음을 그분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그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산산히 부서지게 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 함께 죽고 장사되어지는 침례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동일한 경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거듭남으로 중생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랑하던 우리 육신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거나 죄에 대하여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어서 쭉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매 순간 우리 이렇게 시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제 개인의 작은 경험 속에서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하면 금방 시험이 사라져버립니다. 금방 승리가 옵니다. 내 자아가 충동받는 외부의 유혹이 올 때 내가 참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 아빠의 죽고 장사되었다고 믿고 시인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즉시로 승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경험하시고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거듭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믿고 행하십시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한 죽었습니다. 옆에서 자아를 긁는 자존심을 긁는 시험이 강하게 올 때 주여 저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우리 충동을 애정을 딱 지배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나를 다스리셔서 전혀 반응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거듭난 상태의 유지는 처음 거듭났을 때의 경험처럼 매 순간 내 육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죄의 죄의 권리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왕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치욕을 당하셨거든 내가 당한 수치 치욕이 얼마나 주의 치욕과 수욕에 비해서 비길 수 없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은혜를 구할 때 즉시로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마음을 가만히 붙들으시고 평화가 내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죄를 범할 필요가 없게 되는 비밀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로마서 6장의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침례를 받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께서 임했던 동일한 경험처럼 매 순간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셔야 합니다. 자아를 굴복하셔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정리해드리고 이번 강의를 다시 마무리하고 또 이어서 말씀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결코 정죄가 없는데 중심과 거듭남은 죄사함은 우리를 모든 과거의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용서하시고 정죄에서 면제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물의 경험입니다. 거듭남을 통하여서 과거의 정죄에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인정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율법과 똑같은 사람으로 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의와 동질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고 성령을 넣어주시는 것 이럴 때 예수 안에 가는 경험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왜 없는가? 킹 제임스 버전은 이어서 1절의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모든 죄에서 진심으로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가 없는 까닭이 뭔가? 흠정의 성경에서는 계획 성경에서 빠뜨린 성경 구절을 1절에서 이렇게 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이라. 너무나 정확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새 마음과 새 영과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예수의 품성과 똑같은 의의를 선물로 받게 되었을 때 그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은 성령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생애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7장을 잘 보십시오.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사단이 외부에서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서 육신대로 살도록 유혹할 때마다 거부하고 저항하고 새 마음에 새 정신에 새 사랑에 성령의 역사심에 마음과 의지를 순복하는 것 드리는 것 바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매 순간 십자가를 지는 경험 자아를 부인하는 경험 다른 말로 육체를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경험 성령께서는 진리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걷는 말의 의미는 뭔가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경험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중심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유지가 되어지는데 그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사절은요 이것이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에게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많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야만이 거룩한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또 한 시간 공부하겠지만 마지막 세대 적어도 어려운 표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이후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 인이 지집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죠.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많은 재림신자가 있지만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군가? 거룩하게 거듭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교인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나셔야 합니다. 이제 또 다음 강의에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어떻게 거듭남을 유지할 수 있는가 라는 사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당신의 양자로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그 징표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옛 취향과 옛 경향과 옛 습성과 유전된 성벽을 바꾸어 놓으시고 새로운 취향과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동기를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놀란 중생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 재창조의 경험, 이 경험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지고 이 경험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생애에 나타난 것처럼 많은 믿음의 아름다운 선조의 삶처럼 진정으로 거듭난 생애를 통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시며 우리 삶 속에 의의 화평 결과 영원한 평강이 말씀을 순종하는 진정한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